러시아의 인터넷 통신 올라드 뉴스가 3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연방 방문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그에게서 러시아 나지 주진아 명칭 국립아카데미아 배류직감무용단 단장인 꼴조바와 이전 소련 국방상 야조부를 접견하신 내용을 담은 혁명 일화를 특집했습니다.